시간인지 한참을 바라보고 있어. 저 파란 바다 너머 내게 솔직한 너 속삭이듯 얘기하는지 하얀 바람 내게 다가와 가슴 속에 묻어둔 날 찾으라 하니 꿈꿔왔던 세상이 내게 한 걸음 다가오게 조금 더 가까이 손을 뻗어보지만 흩어지는 바람결에 아쉬움 전해볼까 다시 한 번만 더 Yeah.